경애하는 김정은동 측의 반제민족민주조선중앙위원회에서 6월 30일 축하 표훈제를 삼가드렸습니다. 표훈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은 백두산 대국의 전원과 영광의 기치이시며 21세기 선군용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이북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의 분출이며 반제민족을 비롯한 이 땅의 변혁운동가들과 애국민중의 담없는 추앙과 경모심의 반영으로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청용역의 전국적 완성과 민족만대의 본영을 확고히 기약해준 민족사적 대경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남육의 전위 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대륙이요 백두의 천출비인을 모신 한없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향도 따라 이 땅의 변혁운동과 조국통일비협 실현에 매진 분투할 불같은 교리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표훈제는 조국통일과 주청용협의 전국적 완성을 위하여 주체조선의 부강발전과 김정은 시대의 무궁본영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